난 널 그리워하고 넌 날 기다리게 해. 아름답도록 아픈 내 맘을 너로 만들고 무너져 나는 깊은 맘이 차고 기억이 뒤바뀐 뒤로 기억을 건넌 이곳에 차라리 날 가둬줘 데자뷰 시간을 나도 모르게 속여 계속 멈춰있어줘 데자뷰 Hey! So you, ooh, ooh, 잠시라도 사라지면 안 돼 대자뷰 대자뷰 망가져버린 기억에 눈 감아 서로 정해진 끝을 돌려놔 운명에 사로잡혀 서그리움 안에 홀로 남겨 작은 곳을 걸으면 빛을 남겨줘 여기서 난 너를 보다 외워 너에 대해서 그림자가 돼도 좋아 나는 널 나는 네가 필요해 기억을 걷는 이곳에 차라리 날 가둬줘 데자뷰 시간에 나도 모르게 섞여 계속 멈춰있어줘 데자뷰 데자뷰 나만 있던 거울 속에 네가 있어 네가 보여 너도 날 보고 있어 Say you